아직 2014년이 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누가 봐도 다사다난한 2014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모두 지금 2014년의 목표는 살아남는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도 에볼라 바이러스 조심하시고 행여나 배가 뒤집힐까 조심하시고 또 학교에 북이 나진 않을까 정말 무서운 일이 정말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건물이 무너지더라도 네, 우리가 어떻게 되더라도 일단 녹음하고 편집하고 방송을 올려서 반응 보는 게 조금 더 중요한데 남자 주장 60분 시작합니다. 아,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아니, 반은 넘었지. 2014년에 반은 넘었지. 반 넘었나? 그럼요. 어제가 입추였잖아요. 아, 저한테는 이제 약간 학기 개념으로 가니까. 어제가 아니지. 그 말복날이 입추 아니었어? 말복날 입추. 말복날 입추니까 반은 지났네요. 아, 학기. 학기 느낌으로 하면 아직 9월 학기가 가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요즘에 밤낮으로 좀 쌀쌀해요. 밤낮으로 쌀쌀해서. 아니, 그리고 그랬어. 우리 MC께서는 어제 또 이렇게 화장 당하실 뻔 했잖아요. 근데 그 얘기하면은 네. 무렵게 밝혀지는 거 아니야? 아니 뭐 알게 뭐야. 기사가 근데 겁나 조그맣게 나오더라. 학교 조그만한 학교에서 검색을 해도 안 나올걸? 우리 MC가 이제 밥 진지를 잡수시고 살짝 주무시는 그 사이에 불이 나가지고 건물에 진지를 잡수시고 약간 놀리는 것 같다. 네. 점심 먹고 자고 있는데 화재 경보 올려서 네. 뭐 훈련이길 거냐고 다시 왔는데 네. 또 올리고 레알이구나. 아니 그때도 생각하지 않았어. 다 연구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 클래식이 따라라라 이런 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아 훈련이구나 생각했는데 그 배경 뒤로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야, 이게 미쳤나 이 아저씨들 지금 실제 상황이면 그런 음악 깔지 말든가. 클래식 뭐 평화스러운 음악이 뭐, 나와요? 아 이게 되게 침착하게 나가라. 약간 개성 행진곡이잖아 그건 그런 건 아니고. 따라라 달라 따라라 달라 따라라. 아무튼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약간 그래도 나가라 그래가지고 나갔더니 뭐 뭐야 소방차 막 열대우고 막. 네. 그렇더라고. 네. 뭐 인명 피해는 없었죠? 인명 피해는 재산 피해도 방 하나 탄 정도밖에 없었는데 이제. 건물 중간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아, 그럼 좀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저는 매우 안전하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탈출했습니다. 그 상황. 뭐 원래 실험실이 10몇 층 아니에요? 13층에서. 13층에서. 아. 네, 걸어내려갈까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잠에서 덜깬 상태라 이게 약간 이 위험한 상황에 인지를 내가 못했나 봐. 네, 엘리베이터 중간에 막 끊기고 멈추고. 되게 위험해. 위험하더라고요. 근데 뭐, 한 시간 만에 뭐 마무리됐고, 화재는 뭐, 15분 만에 제압됐고, 한 시간 만에 마무리됐고. 아니, 화재의 원인은 뭔 것 같아요? 담배. 아, 누굽니까? 밝혀졌습니다. 아니, 이렇게 누구라고 얘기하긴 좀 그렇고, 네, 네. 이러면 내가 이렇게 너무 드러나잖아, 실체가. 아이덴티파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덴티파이가 된 건 아마, 이제 그 학교 건물 관리 측에서는 누구라고 딱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대중적으로 알려지진 않았고. 그냥 사고 발생 원인이 어디였습니까? 정말 말하면 되잖아요. 종이 박스에서부터 불이 났다고 하는데. 종이 박스. 사람이 없는 방에서 종이 박스에 불이 붙었다. 아, 그런데 뭐 학생방이었습니까? 교수방이었습니까? 교수방입니다. 아, 교수방 종이 박스에서 불이 났다. 이게 되게 좁은 방이고. 네. 제가 볼 때는 그냥 담배죠. 담배째 털고. 누군가가 아무튼 뭐 교수님 아니겠지. 교수님 아니시고. 그래서 교수님의 앙심을 품은 누군가가 교수님 방을 따고 들어가서 담배째를 종이 박스에 털었겠지. 그쵸. 네. 다행이네. 그래서, 살아남는 게 이번 2014년 목표입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살아있는 모습으로 만나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에라도 살아서 만나는 걸 네. 목표로 하고, 자, 우리, 늘 하는 광고 듣고 오시죠. You ready? Oh, yes. Come on. When you need music, net. 아,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광고를 하시는 분은 뭐, 좀 아프셨다고 하더라고. 아, 네. 얼굴이 헬쑥해 주셨어요. 네. 아, 헬쑥해 주셔가지고. 네. 헬쑥해 주셔서 이제 약간 좀 통통해 보여요. 아. 눈치 보고 있지만, 네. 음악이 필요할 때마다 항상 대기 타고 계시는. 네. 예. 연락 주세요. 네. 여러분, 팀클러스 단넷의 이 주인 되시는 분은 몸이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의 음악을 만들어줄 용의가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제 그만하자. 자, 이제 개인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늘 하던 분부터. 네, 안녕하십니까. 강력은 공력이다. 오덕왕입니다. 아, 라이더왕님. 굉장히 오늘 결의에 찬 말투로. 오늘 되게, 진격의 만두를 사오셨어요. 진격의 만두를 사오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카톡 보고 깜짝 놀랐네. 여러분, 오늘 오덕왕이요. 3,000원짜리 만두를 27,000원어치를 사왔거든요. 우리 4명인데. 우리 4명인데. PD까지 해도 5명. 어. 아. 그리고 그 중에, 우리 중에 한 명은 이미 밥을 먹고 왔어. 아. 실제로 먹는 사람 4명. 그냥 만두 사갈게 했더니 거의 3만원어치를 만두를 9판을 사왔습니다. 만두 충동 구매. 아. 저번 주에 되게 괴수가 만두를 못 먹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느낌이. 좀 먹어라. 이제 많이 먹어. 이제 찡찡대지 마.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니, 제가 만두를 진짜 좋아하는데, 우리가 2번 녹음, 두 번 연속 먹었는데, 제가 항상. 자고 있고 녹음하는데 먼저 와서 나는 쓰러져서 자고 있는데, 나를 안 깨우고 지네끼리 다 먹는 거야. 아니, 곤히 자니까. 아, 깨우지 못했다. 딱 눈 떠면은 만두가 다 없어져 있고. 오늘 9판을 무려 저를 위해서 사오셨습니다. 아, 먹고 네. 죽어라. 아니, 왜 9판이나 구매를? 혹시 막 그 찍고 있는 그거 지금 다 주세요 그런 건 아니지? 아, 그런 건 아니고. 아니, 아줌마. 9라는 숫자를 좋아하세요 혹시? 아, 그렇지 않아요. 사장님하고 뭐 4개에서 진 거 아니야? 3회 제곱 뭐 이런 걸 떠나니고. 3회 제곱. 3회 제곱. 아, 제가 그 삼국지의 제갈공명을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그가 만두의 발명자라서 좋아해요. 네. 아, 그렇죠. 네. 약간 섬뜩하긴 하지만 네. 네. 원래는. 네. 그렇죠. 아, 저 만두 좋아합니다. 단순히 좋아서 9개를. 네. 네. 네. 이제 무서워서 더 오덕왕한테 뭐 좀 많이 서러워 얘기를 못할 것 같아. 네. 그리고 이런 음식 조금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박지성이 맨체스터 있을 때 초코파이도 오고 그래서 옆에 퍼디난드한테도 막 나눠주고 그랬잖아요. 아, 너무 과분한데 그건 근데 진짜. 음식 조공 같은 거 한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네. 음식 조공을 보내시려고 하면 이제 저희 주소를 아셔야 되는데 우리 밥차 한번 불러주시면 좋겠네요. 다섯 명 밥차. 아니 형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이냐? 무슨 정도전이요 여기가 지금. 네, 아무튼 네 저희는 열심히 잘 먹고 열심히 녹음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분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괴수 28을 인사드리겠습니다. 와, 아 네, 괴수 28. 저는 참고로 농촌에 지난주에 네. 동아 교회에서 갔다 와가지고 새카맣게 타고. 아 이게 탄 거야? 네, 원래 지금 진짜잖아요 제가. 그죠, 많이 하얀 편이지. 백설기 느낌이죠 원래. 까맣게 타. 지금 건강해 보여 그래도 이 정도. 네네. 저는 지금 제 피부가 제일 층에서 제일 하얄 때입니다. 아, 그래요? 이게 지금 내가 태어나서 되게 하얄 때인데. 거의 일과 막 햇빛 쐴 때 건물 안에만 계시잖아요. 거의. 햇빛이 날 때는 그렇지. 아침에 출근해서 밤에 해질리. 새벽별 보고, 출근해서 새벽 보고 내 퇴근하니까. 네네. 근데 이제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를 아마 지금 만나시면 굉장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세상에 네가 이렇게 하겠어? 그래도 저보다는 네, 그래도 지금 그래도 지금 계속 저는 거의 제 인생에서 제일 까만 상태. 오. 저는 이제 제 인생에서 제일 까맸을 때 머리카락하고 구분이 안 됐어요. 아, 군대 있을 때 그때. 아니 하와이 갔다 온 직후에. 하와이에선 근데 일부러 그 뭐냐면 어차피 탈 것 같은 거 아니야. 거의 반영이나 있을 건데 그렇죠. 안 탈 수가 없을 거 아니야. 그렇죠. 아 그럼 그렇게 탈 거면 야 그 반팔 자국 내지 말자. 셔츠 자국 내지 말자. 군대 갔다 온 다음이니까. 아예 그냥 제대로 타자. 그래서 평상시에 길에 돌아다닐 때 우통 까고 오일 바르고 돌아다녔어. 아, 태닝. 근데 그 또 오일 안 바르면 막 그 얼룩이지. 얼룩진다기보다 그게 막 아프잖아. 저기 네네. 살까 까지고. 차라리 덜 아프게 잘 타자 그래가지고 오일을 바르고 다녔기 때문에 건강하게 아프지 않게 타긴 했는데 진짜 까맣어요 그때는. 그냥 거의 이제 흑형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브라더라고 부를 그럴 때였기 때문에 네 고3 때로 제가 졸업 앨범을 찍었습니다. 네 고마워하고 다음 네 네, 추잠 60분에서 비주얼과 웃음소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생의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네, 대학원생. 대학원생님은 뭐, 네. 최근에 뭐, 방학이신데, 네. 특별히 뭐 하시는 일 없나요? 아, 저 이제 논문을 써야 돼서요. 아. 매일매일 연구실에 그냥 있습니다. 대학원 들어와서 제일,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는. 방학인데, 오히려? 예, 뭐, 방학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도 대학원생들은 된 게 될 거야. 그냥, 뭐, 아침에 일어나서 연구실 갔다가, 밤 늦으면 들어오고, 그런 라이프를 살고 있습니다. 네. 아, 그 논문 주제 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아, 저는 이제 한국 현대사를 공부하고 있는데, 네. 그 이제 한국 전쟁 때, 6.25 전쟁 때, 네. 미군들이 한국에 와서 심리전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아, 네, 옛날에. 처음 듣는 얘기다.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근데 뭐 지금처럼 이렇게 뭐 IT가 발달했을 때가 아니니까, 그쵸. 그때 심리전은 이제 그 삐라라 그러죠. 그 네, 전단을 막 이제 뿌려가지고. 그런 식으로 심리전을 하는데, 이제, 저희 교수님이, 저희 교수님이 이제, 그거에 좀 관심이 있으셔서. 삐라 전문 교수님. 그 대북 심리전, 미군의 대북 심리전. 예, 뭐, 그런 셈이죠. 뭐 그런 거를 좀 보려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삐라도 되게, 심리전 이렇게 되게 멋있어 보인다. 그쵸. 그러니까 삐라가 맞는 거지? 네, 그쵸. 그러니까 찌라시, 찌라시. 그러니까. 50만 넘 찌라시. 그러니까 삐라지를? 아니, 우리 어릴 때까지만 해도 있었어. 나도 초등학교 때까지 있었어. 삐라 주워다가 경찰서 갖다 주면 뭐, 성준다. 맞아요. 그, 우리가 초등학교 졸업한 이후로는 거의 없어지긴 했는데. 네. 때까지만 해도 있었죠. 네. 한국전쟁 때 삐라를 한 10억 장을 뿌렸거든요. 10억 장. 네. 그 나름 남아 있나 자료가 억대로 뿌려서 뭐 지금도 남아 있고 그러니까 지금도 야상 같은데 야상 같은데 뒤져보면 워낙 많이 뿌려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예. 뭐 썩지만 않았으면 있을 수도 있겠다 진짜. 그쵸. 개수가 워낙 많아서 워낙 많이 뿌려가지고 댓글보단 낫네. 댓글 부대보단 낫지, 그치? 아, 요새는 그럼 편해. 사실 심리전 하기도 편하다, 요새는. 그쵸. 아, 근데 북한 홈페이지가 없어가지고 댓글은 못 달아. 왜 우민끼에 테라 했잖아, 예전에. 아, 맞아. 우리민족끼리? 우리민족끼리가 있구나. 네. 새로 반전 사건 있었죠. 새로 드립 사건. 아, 새로 드립, 새로 드립. 그, 이렇게 첫 글자 새로? 어, 예, 첫 글자 새로 보면 막 기가 막혀요. 북한에서 몇 시간, 거의 하루 정도 발견을 못 해가지고. 아, 그 담당자들이 중국에 나왔다가 평양으로 소환됐다는 소문이 있어요. 아,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IT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되게 정말 이 세계에서 가장 독창적인 민족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 맞아요. 진짜 IT를 위해서 민족성이 이렇게 훅 두드러지는 사람들 드물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모임을 조직하고 조작하고 선도하는 수려한 외모, 화려한 말빨, 넘치는 카리스마, 21세기 어린 왕자, 고속의 폭풍과 향한 자유용은 고은병 말기한 자, MC 실버벨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네. 그러면 저희 본격적인 주제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가 그동안 좀 이제 사연이 조금 올라왔기 때문에 사연을 한번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잠 60분의 사연 읽어주는 남자 대학원생 A입니다. 네, 사연을 그동안 제가 소개를 안 했었는데 그동안 또 여기저기서 많이 보내주셨더라고요. 네, 긴 사연도 있었고 질 좋은 사연들이 많이 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뭐 댓글로도 달아주셨고 몇 가지 사연들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게 저희 메일로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계신데요. 독일에서 유학 중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금기에 대해서 방송을 한번 했었잖아요. 지진한 방송.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를 좀 달아주셨는데, 뭐 먼저 술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독일에서 이제 네. 유학 중이시기 때문에 독일에 계신 목사님, 이게 독일인 목사님한테 여쭤봤대요. 그래서 독일 목사님한테 이렇게 아, 목사님이면 술을 마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목사님이 굉장히 화를 내시면서 화냈다고 왜 못 먹게 하냐고 예, 술 맥주 못 먹게 하면 굉장히 화가 난다. 예, 독일은 물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거기 점심 뭐 낮이고 뭐 그냥 다 맥주 한 술 들고 다 다니신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최소한 독일 교회에서는 이 맥주를 마시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걸로. 네, 그렇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연을 보내주신 분 같은 경우는, 시간과 장소가 문제다. 그러니까 그렇죠. 어느 맥락에서 어떻게 먹느냐, 어떻게 마시느냐가 더 문제인 맞습니다. 것 같고, 우리나라의 삐뚤어진 그 유승문화. 그렇지. 그냥 뭐 술만 먹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이상의 행동들을 하는 그런 유승문화가 좀 문제가 있다. 죽어라, 부어라, 마셔라. 그리고 이제 술을 강요를 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회사에서 안 먹으면 또 눈치 보고 막 그래야 되니까. 굉장히 독특한 사회 문화가 구성되어 그렇죠. 있죠. 예. 네. 그래서, 그 술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술과 폭력이 결합되면서 생기는 문제. 그렇죠. 그건 정말 분명히 나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고 이제 이분 여자분이신데 이제 저희가 여자 옷에 대한 얘기들을 좀 했었잖아요. 네. 얘기들을 들으면 좀 불편하셨나 봐요. 약간 이건 조금 들으면서 불편했는데. 아, 그러니까 저희가 그 여자 옷이 여자가 야하게 옷을 입는 거를 좀 자제해 달라. 예, 요 말이 좀 불편했다. 예,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한 옷차림을 보면은 남자들이 참기 힘들다라는 말은 좋은 물건을 보면 가지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훔칠 위험이 생기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감춰라 라고 하는 그치, 말과 맞아.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남자에게 많이 관대한 것 같고 독일인 남친을 만나고 계신데 네, 네. 이 내용을 똑같이 질문을 하니까 이를 닦고 싶다고 남의 칫솔을 쓰고 싶은 마음이 생기진 않는다. 이냥 이런 거랑 같은 이치다라고 네, 생각한다. 그 남자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네, 독일인 남친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유독 남자의 성 문제에 있어서 좀 관대한 면이 다른 나라보다 더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나라 관대하다고? 그러니까 남자의 성에 대해서 관대하죠. 성에 대해 관대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거야. 성에 대해서 관대하고 남자에 대해서도 관대하면 모르겠는데 성에 대해서는 전혀 관대하지 않잖아. 그렇죠. 그게 다 숨기고 음지로 가져가잖아. 근데 남자는 그렇게 느끼는 게 당연하지. 뭐랄까라고 보는 시각이 존재해 버리면 이런 우리나라처럼 약간 비뚤어진 그런 성 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오히려. 뭐랄까, 그러니까 약간 왜곡된 성의식에 대해서 좀 더 면죄부를 쉽게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남자에 대해서는 특히. 네. 그러니까. 그 물론 여자도 본능이고 남자도 본능이고 여자가 세냐 남자가 세냐의 문제는 의학자들에게 넘길게요. 근데 어쨌든간 우리나라에서는 여자들은 심하지 않으니까라는 게 보편적이잖아 그냥 아예. 그쵸. 그렇게 말하고 그런 문화라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남자들은 그런 거 약하니까 그런 게 오히려 더 보편화된 생각이잖아. 근데 우리가 굉장히 어릴 때부터 혹은 우리 사회 문화가 남자가 그거에 약하? 아니야 남자도 조절할 수 있어라는 분위기였으면. 과연 지금처럼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자기가 느끼기에 독일이나 다른 유럽의 국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해보면 오히려 남자들도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네. 제가 안 만나봐서 그 저도 예, 외국인 남자를 안 만나봐서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또 여자 입장에서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사연으로 잘 보내주신 것 같고요. 다음 사연은 닉네임이 되게 재밌어요. 백의의 전사. 아, 백의의 전사. 네. 백의의 워리어. 백의 아, 전사 아니고 백의의 화이트 워리어. 백의의 전사. 아, 화이트 워리어. 예, 화이트 워리어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1회부터 듣고 있었지만, 이제서야 사연을 남깁니다. 이분 간호사시거든요. 아, 네. 그래서, 금기특집에서 간호사와 같이 주일에 일하는 직업에 대해서 나눠줘서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이고, 예. 앞으로 제가 있는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저희가 딱 한 달 건너서 아시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전혀 모르겠지만. 네. 네. 다음 사연은 커봉남 양상님. 네. 전에도 사연 한번 보내준 적이 있죠. 커봉남은 뜻이 되게 좋네요. 커피 볶아 남주자.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뭔가 이제 커피로 약간 그런 자선사 같은 거 하시나? 볶을 뿐만 아니라 이제 볶아서 남을 주는. 네. 네. 네. 녹색 당원이라고 본인을 밝히셨고요. 녹색 당원이다. 제 지난번에 정치 때 얘기했던. 녹색당 대한민국 0.2%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네, 인지도가 낮아서 사람들이 동아리냐, 시민단체냐. 아, 녹색당 아니니까 동아리인 줄 알죠. 정당이 아니고. 예, 예. 엄연한 정당. 정당입니다, 네.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인데, 동아리냐, 시민단체냐, 라는 오해를 받으신다고 합니다. 좀 슬프네요. 그거 등록하려면 뭐 돈이 좀 필요하겠죠? 당원, 돈 필요하나요? 당, 제가 잘 몰라가지고 저는. 당원, 돈이 필요하죠, 당연히. 당을 등록하려도 돈이 필요해? 진상당원 되려면 돈 내야지. 아니, 그게 아니라, 당을 선관위에 등록하려면 새로 만들고 싶다. 당을 내가 새로 만들고 싶어. 필요할 건 필요하다 알고 있는데? 아, 그래? 필요해? 뭐. 국가에 돈을 내야 아무나, 돼? 아무나 당을 할 수는 없잖아. 수십만 개 되겠다, 그럼. 그러면 안 되지. 나는 하나, 적색당 하나 할까 해서. 녹색당 말고 적색당. 포도당, 그럼. 아니, 좋은데? 나는 올리고 당. 아, 죄송합니다. 저희 녹색당 참 좋은 일 하시는 당인 거 저희가 아는데. 아니, 죄송해요. 네. 포도당 같은 소리나 하고 있고. 죄송합니다. 아니, 저희 방송이 그런 방송이라 어쩔 수 네. 없어요. 저희가 진지하게 만드실 거잖아요. 제 주변에도 녹색 당원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화내, 막. 아, 네. 제 주변에도 이 녹색 당원분들이 있거든요. 아, 네. 고생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욕먹는 것보다 녹색당 욕먹는 게 더 슬프시대요. 아, 욕하면 안 되지, 녹색당. 녹색당도 할 수만 있다면, 공보 인쇄에서 뿌리고 싶다는 말씀을 남기셨고요. 그 인터뷰 되게 많이 드나보다. 예. 마지막으로, JMO 단체, 화이팅. 아, 이분이 그. JMS인가요? 어? 그 무슨 뜻이냐, 그거? 녹색 당원이면서 JMS는 아니겠죠. 아, 무슨 당원이야, 그거? JMO 단체, 아. 예, 예. 예수님을 첫째로 모시는 그 단체인 것 같습니다. 그 같습니다. 예, 예, 예. 저희도, 아마 이, 아까 그 북일 전사님도, 제이모 단체 출신이신 거죠?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백예 전사님도 아마 이제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예. 네, 그럼 제가 여러분의 이런 귀중한 사연 늘 감사하고, 네. 제가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고, 이렇게, 사연을 써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희가 하나하나 답변을 다 해드립니다. 아. 댓글 달면 무조건 댓글, 뭐 어떤 그거에 대한 대응도 해드리고, 네, 그리고 이제 메일 보내시면 무조건 답장해드립니다. 악플도 환영. 네, 악플도 감사하다고 무조건 댓글 달아드립니다. 아, 네. 네, 댓글 달아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네, 저희 댓글 많은 사연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럼 다음으로 여러 가지 뉴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뉴스 소개시켜준 남자 네. 시간입니다. 아주 요새 페이스북도 한번 난리 났습니다. 네. 적그리스도가 오네 만에 하면서 또. 적그리스도. 교황 할아버지께서 오십니다. 아, 네. 교황 할아버지가 오시는데, 네. 뭐, 카톨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개신교인으로서 카톨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쵸. 뭐, 카톨릭 신자여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카톨릭은 이단이다. 근데 사실은 카톨릭에서 우리가 나온 건데 아무튼 카톨릭은 아무튼 뭐 아니다 구원받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죠. 아무튼 교황 할아버지께서 오십니다. 교황 할아버지께서 오셔가지고 네. 막 뭐 광화문인가 거기 뭐 바리케이트 친다고 뭐 그런 기사 붙던 것 같은데. 네. 그 되게 그리고 이제 일부 교회 목사님들이 네. 이제 과격한 글들을 막 올리시더라고요. 그렇죠. 뭐라고 올리셨죠? 저 그리스도. 그니까, 오고 있다. 뭐, 악마의 자식이다. 아,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 네. 이렇게, 교황 여기 벗으면은, 뭐 뿔이 얼지. 뿔이 그때. 뭐 그런 거야? 외계인이 뒤에서 배우에 조종하고 있겠지. 사실은 좀 그런 불안한 마음인 것 같기도 해요. 불안한 마음. 이렇게 우리 이제 개신교인들은, 아, 이제, 골수 또 개신교인들은, 카톨릭이 요새 사실은 굉장히 주가가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쵸? 오히려 네. 개신교였다가, 카톨릭으로 간 사람들이 요새 많고 요새 그 왜 다시 프로테스탄트로라는 그 양희종 실장의 쓰신 네. 책에 보면 네. 최근에 우리나라의 종교의 통계를 봤을 때 네. 종교 인구 자체는 줄고 있는데 네. 이 천주교 종교 인구는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불교는 그대로고 기독교는 네. 좀씩 인구가 줄고 있다. 제 주변에 봐도 눈에 띄게 많이 늘었어요. 네. 그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전에 다니던 회사를 퇴사했거든요. 네네.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백수 상태인데. 네. 거기 회사가 목동 쪽에 이제 기반이 있었어요. 제자교회라고. 그 문제 네네. 때문에 이제 난리 나가지고. 아, 그 32억. 저도 대략 건 잘 모르는데. 옛날 디스에 풀 수 있던데죠. 네. 목사님이. 32억을 꿀꺽했어요. 꿀꺽을 했는데. 그래서 형을 살고 나왔어. 아, 그래? 네, 나와가지고 아, 이제 깔끔하네. 나회를 복귀를 하셨습니다. 깔끔하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을 이제 옹호하는 사람과 이제 반대하는 사람의 싸움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목사님을 옹호하는 사람은 죄값을 치르고 나왔는데 왜 지랄이냐, 뭐 이런 있잖아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것도 이제 교회 돈으로 뭘 했는데 교회가 빚이 많아요. 그럼 그 빚을 두고 책임이냐. 뭐 이런 식인 것 같고. 그래서 그때 그 아무 거기도 뭐 엄청난 대형 교회였다 보니까 그쵸. 그거 이제 교회 문제 생기고 나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옮겼죠. 그래서 뭐 동네 교회를 옮기신 분들 많은데 거기 성당이 또 큰 게 있거든요. 성당으로 옮기신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 무슨 한국 교회 언론인가요? 뭐 그런 단체에서 이제 광화문에서 10억씩 하잖아요. 네네네. 그거 이제 뭐 조용히 치우라 조용히 좀 치우라고 10억씩 네, 그 훈계를 또 했더라고요. 질투가 많이 나나 봐요. 그러니까 약간 불안한 거라는 표현이 좀 질투. 맞는 것 같아. 질투한 거죠. 질투. 그 위치를 빼앗길까 봐. 그다음에 워낙 옹호적인 분위기가 기독교에 대해서는 저 전혀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는데, 그렇죠. 약간 이제 카톨릭에 대해서 우호적인 분위기가 뭐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대외로 이렇게 생기니까. 근데 그거는 이렇게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 진짜로 기독교가 기독교는 이렇게 까이는 분위기고 카톨릭 옹호를 받는 이유가 네. 과연 카톨릭에 있는가? 아니잖아.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잘하면 카톨릭이 옹호 받지도 않을걸, 진짜? 아니, 까일 짓을 하고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반성해야 될 문제지, 남을 깎아내릴 문제가 아니에요. 네. 교황이 이번에 사실은, 뭐, 카톨릭 원래도 뭐, 괜찮았지만, 많은 명언들을 남기셨어요. 아, 또 행동으로 많이 보여주셨고. 부자들이 싫어하는 교황 아니야, 예시. 카톨릭 임원들이 싫어하는 아시아 교황 아니야, 예시. 뭐, 지금 뭐, 한국 교회는 뭐, 전병욱 목사님 교회가 되게 잘 돼가지고 새 성도를 찾는다는 소문이 있더라고. 뭐? 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카더라가 있습니다. 아, 나 여자친구는 험한 말 하지 말라 그랬는데 험한 말 또 나올 뻔했어. 진짜. 정말 지랄 맞죠? 아, 지랄. 아, 난 진짜 너무 개 같다. 아, 그게 뭐야? 어떻게 뭐, 전병욱이 새 성전을 찾아? 그런 소문도 있고요. 뭐, 또 우리 오정현 목사님도 멀쩡하게 목회 잘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네. 교황 이번에 되시고 나서 이 프란시스코 교황께서는 이미지를 많이 바꿔주신 것 같아요. 이 카톨릭에 대해서. 최근 한 1, 2년 사이에 진짜 훅 바뀐 느낌이야. 근데 그게 진짜로 행동으로 또 말만 막 이렇게 나불대시는 스타일이 아니고 예를 들면 그거야. 지금 뭐 교황이면은 카톨릭의 수장이고 사실은 뭐 웬만한 나라 대통령보다 힘이 세잖아요. 그래서 차도 원래는 보통 뭐 방탄 어마어마한 차에 뒤에 이렇게 사가 타고 이렇게 다니시는데 다임러 크라이슬러 막 이런 거. 근데 아 뭐 벤츠 같은 거 타시는데 이제 이분은 직접 운전하십니다. 소형차를. 본인이? 네, 본인이. 운전수 없이? 네. 그러거나 아니면 그냥 버스 타고 다니십니다. 교황이 버스를 타고? 네, 교황이 탄다고? 버스를 타고 다닙니다. 신기하죠? 그러고 뭐 귀엽다 이건 약간 제가 한번 벤틀리랑 좀 비교가 되네요. 이거 귀엽다. 우리, 그렇지 우리나라 어느 교회는 담임 목사님 벤틀리 타신대 5억짜리. 나 만약에 목사님이 버스 타고 교회 출근하는 목사님 있으면 나 진짜 그 교회 갈 거야. 그리고 뭐 옷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네. 신부님들이 사실 사치스럽지가 않으시잖아요. 그렇기가 힘들죠. 네, 그런데 이제 교황으로 그러니까 교황으로서 또 유일하게 좀 멋을 부리는 게 옷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성물 있잖아요. 뭐 악세사리? 목주 악세사리 같은 거, 그다음 신발 이건데 일단 옷은 굉장히 저렴한 거 한 5만 원짜리. 그다음에 시계도 전 교황은 롤렉스를 차셨대요. 롤렉스가 이제 한 500만 원, 1000만 원 되는데 이분 지금 교황께서 주로 차시는 시계는 5만 원짜리. 네 그러시고. 그러니까 이거를 또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언론 플레이라고 막 그러는데 생각해 보면은 한국 교회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만한 언론 플레이조차 안 하고 있는 거잖아. 언플라도 하라고 이 미친구들. 언플조차 못하면. 흉내도 못하면 이 미친. 쇼라도 해보라고 그렇게. 진짜. 그렇죠 뭐. 그리고 뭐. 아니, 쇼라도 진짜 버스 타고 다녀보라고. 아니, 국회의원들도 목사님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지난번에 정치 얘기했으니까 연장선상에서. 야 국회의원들도 쇼인 거 아는데 야, 버스 타고 다녀보라고. 그렇죠. 그러다가 50원 내고 쪽 당하겠죠. 70원 아니에요? 70원. 아니, 참고로 그러니까 뭐 정치 얘기 잠깐 나와서 또 얘기를 하면은 제 친구가 그 누구야 이번 서울시장 박원순 씨랑 희망제작소에서 같이 일을 해본 아, 적이 있어요. 내 친구 중에 박원순 씨를 이제 옆에서 그러니까 거의 몇 년을 본 거지. 그 얘기는 뭐지? 그냥 얘기하는 거지? 그 친구의 평을 하자면 박원순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워커홀릭임에 분명하지만, 굉장한 정치꾼이다. 아, 나 이 같이 들었던 것 같아, 형이랑. 그래서, 박원순이 뭐, 이렇게 당선되자마자 뭐 또 다시 세월호 거기 뭐 가가지고, 유영축도 미로하고, 그 다음에 뭐 선거운동 하면서 가가지고, 수행원 없이 모든 활동을 하고, 굉장히 사실은, 너무 이게 쇼 아닌가 싶을 만큼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거를 쇼로 알고 합니다, 그 사람은. 그러니까 나도 들었던 게 굉장히 그,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왜 안철수랑 단일화 했을 때 있잖아. 그때 그 지리산에 있다가 방금 뛰쳐나온 그걸 해가지고 수염 달고 나간 거 있잖아. 되게 쇼래. 그 형도 얘기하는데 나도 그때 같이 했던 건 되게 쇼인데 포인트는 뭐냐면 그 쇼를 하란 말이야. 정말 국회의원들 그 정치하신 분들이 알아야 돼요. 정치는 그렇게 여러분 그 지금 정치를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게 한국교회 옛날에 언플을 한다고 뭘 했냐면 옛날에 그 사학법 개정할 때 한국교회에서 반대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어깨에다 이렇게 지고 봤어. 길을 걷는 퍼포먼스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십자가에 바퀴가 달려 있었던 거지. 아. 그게 또 사진에 찍혔어. 바퀴가 찍혔다. 또 아. 가오도 없이. 아, 언플 하려면 좀 제대로.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은 그러니까 자기가 진실로 이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면 이게 언론에 많이 화제가 되고. 왜냐면 희망제작사하면서 대기업 돈을 많이 끌어다 썼거든요. 대기업들이 뭘 좋아하고 어떻게 해야지 후원을 많이 해준다 이거를 명확히 아는 사람이라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사실 나는 진짜 박원순 씨 그 얘기 들으면서 뭐 느꼈냐면 쇼가 나쁜 게 아니라 쇼조차 못하는 게 멍청한 거야.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 그 쇼를 하는 게 그리고 그러니까 난 그거 하는 뭐라 늘 뭐라 생각했냐면 정치는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라 박원순 좀 단순하게 하는 거라니까. 눈에 띄게 하는 거니까 단순하게 막 이렇게 복잡하게 그 유가족 몰래 작전 이런 거 짜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하는 거라니까 진짜. 네. 아 그런 거 볼 때마다 답답합니다. 뭐 교황께서도 네. 말씀하신 거 뭐 아 뭐 이렇게 세족식 무슬림 세족식을 해준 다음에 아, 발에 뽀뽀해 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막 사진 중에 그런 거 돌아요. 피부병인데 막 너무 심한 피부병인 거야. 막 거의 괴물 수준으로 사람이 이렇게 변해 있어요. 이렇게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만큼 막 거의 나무 인간 수준인데 그 사람을 꼭 안아주고 세례해주고 뽀뽀해주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다 그거 옮는다고 다 싫어하는데 그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남기신 말 중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우리 십계명 있잖아요. 그거를 현대에 명확한... 맞게 고치면 경제적 살인을 하지 말아라. 이래서 네. 부자들이 싫어해. 아, 부자들이 싫어하고 뭐 가난은 종교는 항상 가난한 편에 서야 된다. 기독교는 뭐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죠. 갑자기 녹색당 생각나네. 아니 녹색당도 근데 아니. 저는 카톨릭을 믿을 생각이 뭐, 없고 뭐, 이게 설사 말뿐이라 하더라도 멋있네요. 이런 그러니까, 말조차 하지 않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내가 교회 다니고 있고 나는 카톨 교회 성당을 옮길 생각이 전혀 없어. 없지만 그래도 나는 저 말을 하는 교황이 교황을 가지고 있는 카톨릭이 부럽고 이런 걸 흉내조차 못하는 교회가 부끄러워 정말. 진심으로. 뭐 성당으로 옮길 생각이 사실 좀 들기도 하고. 성공회로 아예 바꿔볼까. 성공회? 네, 약간 좀 중간에. 성공회 제일 개방적이지. 네, 그런 느낌으로. 막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아, 너무 매력적으로 어필을 해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저희 방송 통해서, 저희가 교육 많이 하잖아요. 들으시는 분들이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저희는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답답한 마음에서 애정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야이 나쁜 놈들아, 너희들은 천하의 무슬림들이야, 너희들은 더 이상 고쳐질 수 없어.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이제 혼내지 말아주세요. 네. 저희 방송은 늘 끝까지. 네. 아무튼 뭐 방한하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실 8월 14일 날 오시는데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8월 14일에 네. 뭐 어떤 게 있을까 되게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네. 또 하나가 박옥수 목사님 우리 네. 구원파 수장이 되시죠. 네. 구원파 3대 그 왜 요즘 말이 중에 한 번 그 3대장 같은 거죠. 아오키지 뭐 이런 거. 네. 야, 이거 지금 웃는 사람은 원피스 본 거다. 아, 네. 그분께서 200억대 사기 혐의로 검찰 출국 금지 조치를 당하셨다. 네, 그러니까 네. 지금 네, 그러니까 200억쯤 해먹으시고 이미 검찰 측에서 뭐 이렇게 몇 번 벤츠도 먹으신 것 같아요. 이제 출국 금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마도 이제 이런 식으로 구원파에 거의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지 않나. 아. 유병헌 씨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저쪽 구원파도 되게 큰 타격을 입었고. 또 이제 다른 또 구원파의 한 커다란 한 축이 이제 박수 목사님도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합니다. 남아 있는 건 이제 하나 남았지 구원파 어디지 그 어느 계열이라고 그게 이혼 아닌가? 아니 구원파가 이미 있다. 원래 세 갈래였던 두 갈래로 합쳐진 거 아니에요? 합쳐졌어? 네 그 이번에 그 유병헌 쪽이 거기에 두 갈래가 합쳐진 게 유병헌 아닙니까? 그래? 잘 정확하지 않으니까 넘어가자. 네네. 정확하지 않은 얘기하지 말고 넘어갑시다. 네 다음. 아, 또 하나, 그, 김규동 목사님? 네, 그 도쿄에, 그, 요한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네. 일본이 되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쵸, 저희 지난번에 잠깐 얘기 한번 했었죠. 네, 기독교의 네. 불모지인데, 여기가 한인교회거든요, 기본적으로. 네. 뭐, 일본인도 있고 중국인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한인교회인데, 네. 도쿄에 많죠. 막 거의 2, 3천 명 됩니다. 3천 명 되는 거예요. 일본에서 2, 3천 명? 이게, 일본 최대의 교회거든요. 아. 일본 최대의 교회가 이제 한국인들은, 그러니까 일본의 여의도 순복음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일본 최대의 교회. 일본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가 없는데 그 교회 이제 담임 목사이신 김규동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네. 이제 이분이 나름 삶이 좀 파란만장했는데 네. 98년쯤일 거예요. 그 네. 일본의 적군파라고 좌파 요 세력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습격을 당해가지고 거의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 칼로 난자를 당하고 몽둥이를 얻어맞고. 야, 일본은 무섭다. 모두가 이 목사님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분이 살아난 거예요 그때. 누가? 그래서 이분이 이제 살아나면서 또 이제 선교를 계속하니까. 와, 진짜. 그러니까 신화적인 존재가 된 거죠. 저 들어와 들어와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일본 선교에서 이제 거의 신화적인 존재가 됐고 일본에서 이제 좀 제일 큰 교회를 이뤘고 그래서 일본에서 열리는 코스타의 어떤 조직 위원장 뭐 네. 이런 것도 하시고 뭐 이런 명성이 있는 분인데 물러나셨어요, 얼마 전에. 네. 김 목사와 그 코스타 그 직책도 내려놓으시고 물러나셨는데 이유가 교회 이제 그 여자 간사님들 뭐 전도사님들 있잖아요. 여기도 여자입니까? 네. 이분들이 이제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했고 또 이제 김규동 목사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신체적인 폭행을 당했던 네. 그런 피해자가 여러 명이 이제 밝혀져서요. 아니 죽을 뻔했던 분이 어디서 교수님이 남아들었대. 밝혀져서 이제 목사직을 사임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실 그 이 교회가 좀 논란이 있었던 것이 좀 이제 강압적인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교회 사역자, 뭐 이렇게 전도사나 부교역자, 뭐 이런 사람들이 잘못하면은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때려요. 선생님이 애들 때리듯이 때려요. 물 마시다 걸렸어. 맞은 사람이 정말 많아요. 예, 그 목사님 사모님한테 맞은 사람이 이렇게 폭행을 당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고. 아니 난 기도원 중에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 보세요. 자, ABC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남녀가 있는데, 이제, A가 B를 좋아해서, 이제 둘이 결혼을 하겠다. 네. 이제, 세 명 다 이제 부교역자인 거지, 교회에. 네. 그래서 담임 목사인 김규동 목사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갔더니, A, 너는 B랑 결혼하지 말고, 넌 C랑 결혼해야 된다. 아이고, 헐. 하나의 뜻이다. 그렇죠. 그거를. 야, 이게 무슨 명 그거를 거부하면서, 또 이제 폭행을 당하고. 이게 무슨 목사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 하면서, 맞고 뭐 이런 사례까지 좋네 예 있었다고 네 굉장히 좀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물속에 가라앉아 있다가 최근 들어서 딱 이렇게 터진 거죠. 그렇죠. 이제 군대 시기고요. 이게 전병욱 목사랑 좀 이렇게 수법이 좀 비슷했는데 전병욱 목사도 이제 안마 해달라고 하면서 네. 이렇게 만지지 말아야 될 때도 만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한 건데 네. 김규동 목사도 보면은 이제 안마 해달라고 불러서 이제 둘만 있을 때 이제 그런 어떤 성추행 그런 행동들을 하고 거부하면 때리고 그런 피해자가 이제 복수의 피해자가 증언한 사람만 3명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혐의가 밝혀지면서 지금 사임을 하게 되는. 안 그래도 굉장히 이렇게 기독교가 어려운 일본의 상황에서 가장 큰 일본 교회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행동을 하시면 저희는 정말 방송이 풍성해지고 아주 좋네요. 정말 늘 얘기하지만 사실 뭐 안 그러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그런 대형 교회 혹은 이제 누가 봐도 엄청난 성공을 이룬 교회의 목사님들은 권력을 갖고 있거든요 교회에서 네. 사실상 그러니까 권력이 집중되면 항상 그런 문제를 발생하는 사실상 왕이에요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웬만하면 할 수 있는 정도의 영향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말에 딴지를 못 거는 상황이 그렇죠. 진짜 위험한 상황인 거야. 그런 사람이 욕망을 품게 되면 이런 참사가 사우랑 되는 거야. 예. 다니엘을 안 듣는 사이가 사우랑 되는 거야. 저는 그냥 종교 장사꾼 같아요. 종교 업자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 그분들도 애시당초 내가 종교 업을 해야지 그러고 종교 업자가 된 거, 그 목사님 된 건 아닐 거 아니야.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돈이 되는 거지. 하다 보니까 일신상의 이 본인의 이 삶이 풍족해지고 누리고 싶은 거지. 더더더를 요구하는 거죠. 더더더. 코스타라는 그것도 좀 많이 타격을 사실 입었어요. 왜냐면 코스타의 핵심 멤버들 오정현, 그다음에 뭐 전병욱 이번에 일본엔 또 이제 위원장이신 김규동 목사님까지 네. 아 굉장히 주옥 같은 분들이 그 핵심에 계셨었기 때문에 아이고 여러분 다 추장 60분으로 오십시오. 네 저희가 이렇게 되게 한숨 돋는 뉴스네요 이번에 다. 한숨 돋는 뉴스를 했고, 아, 네. 한숨 돋는 뉴스는 여기까지. 오늘의 이제 주제로 한번 슬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굉장히, 발랄하고 아기자기하고 정말 기운이 넘치고 생기가 넘치고 여러분의 추억을 자극할 만한 그런 주제입니다. 네. 네, 오늘의 주제 교회 내 여름 사역 특집입니다. 교회 내 여름 사역 특집. 그쵸? 겨울 사역보다 또 여름 사역이 굉장히 또 활발하죠. 후끈후끈합니다. 후끈후끈하죠. 네. 네. 하, 저는 여러분 각자 이제 다 여름 성경교 나 다녀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릴 때는 네네. 여름 성경교 다녀오시고 또 이제 커서는 뭐 짧게는 단기 선교라든지 농활이나 이런 데도 많이 다녀오셨겠죠. 네. 저는 여전히 여름 사역이다 하면은 항상 떠오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 아시는 분이 지금 흰 구름 뭉게뭉게 비는 하늘에 아침에 명랑하게 이 노래 있잖아요. 네네. 네, 이 노래 저희 친구 할아버지가 만든 거거든요. 아 진짜로? 진짜. 같은 교회 친구 할아버지가 만든 거야. 그래가지고 네 손에 손 마주잡은 우리 어린이 네. 항상 이제 저한테는 항상 여름엔 수련이 약간 그런 기분인 것 같아요. 항상 이 노래처럼 이렇게 밝고 명랑하고 뭔가 네. 기대되고 사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늘 수련회를 갔던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또 어떠세요? 수련회 하면 나한테는 약간 이런 이미지다. 떠오르는 이미지는 딱히 없고. 나한테 수련회는 뭐다? 사실 저는 이렇게 아주 어릴 때는 성경학교를 갔었는데 네. 내 의식이 조금 생기고 뭐 자아가 생성된 이후로는 중학교 때요? 네, 뭐 그 이후로는 학창 시절에는 공부한다고 수련회를 한 번도 안 갔던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그리고 나이 먹고는 다 갔는데 나이 먹고는 사실 누리는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좀 노가다 하고 가서 좀 오히려 네. 프로그램 짜고 구성하고 네, 짜고 이제. 구성하고 몸으로 다 나르고 막 하는 거다 보니까 받는 거 말고 주는 걸 많이 했군요. 네네. 네. 좀 무더운 느낌. 무덥고 막 땀지. 네, 막 피곤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뭐 그게 불쾌한 느낌은 아니고 좀 이렇게 기분 좋은 땀흘림이라고 해야 되나? 네. 네 그런 느낌으로 기억이 나네요. 오도광님은 또 어떠십니까? 수련회 하면 무슨 느낌이세요? 별 느낌 안 들어요, 저도. 왜 오도광님 같은 분이면 수련회 가서도 오도광님의 이 그 오도광스러움을 이렇게 딱 군기처럼 딱 드러냈을 것 같은데 이제. 아니 그렇지 않고 저는 그냥 군개였어요. 아 군개. 예. 아 네. 좀 천천히 한번 얘기를 들어봅시다. 대권생이님은 수련회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수련회 하면 방언기도. 방언기도. 아, 그, 아, 밤에. 10시 넘어서 하는 그 기도. 코카콜라, 코카콜라, 코카콜라, 코카콜라. 수련회 하면 코카콜라죠. 수련회 하면 코카콜라. 그렇죠. 아. 여기저기서 콜라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 아. 그렇지 않아요? 나도 콜라, 콜라 생각나지 않아요? 수련회 하면? 수련회 하면 콜라 생각나지? 아니, 그, 어릴 그렇지. 때 보면은 수련회 가면 막, 방언 받는 게 일단 굉장히 중요하잖아. 아, 그렇죠. 저 방언을 못 받으면요. 저 하나님 저를 안 사랑하시는 거 같아요. 그렇지. 그거 똑같아. 그러다 보니까 그거 이렇게 수련회 가면 부흥사들이 방언 주시옵소서 하면서 막 주시옵소서, 하잖아. 주시옵소서. 사모하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니라고 앞에 말을 붙이긴 하는데 받으면 굉장히 좋은 거니까 안 받으면 약간 뒤처지는 느낌으로 말을 하긴 공짜로 해. 공짜로 주는데 네가 못 그러니까, 받는 거다. 그러니까 뉘앙스가 좀 약간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는 교회 말고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진짜 그 센 부흥 강사님 와가지고 입 벌려라! 성경도 한다! 그럼 막 이제, 중고등학교 애들이, 입 벌려라! 입을 진짜로 벌려! 와! 이렇게 벌려가지고, 이 성경을 받으려고. 계속 벌려고 지금 침 흘리는데. 입 벌려라! 성경 들어간다! 수련회 가서. 막 입에다 뭘 넣어주실 거야. 아, 굉장히 재밌네요. 그쵸. 얘기가 나온 김에.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나는 수련회에서 이런 것까지 해봤다. 이런 것까지 해봤다. 이런 것까지 해봤다. 다들 관에 한 번씩 들어갔다 오지 않았어요? 관 세 번 들었다 왔어. 관 나도 한 번 들었다 왔어. 전 지금이 네 번째 목숨입니다. 지금 앞으로 몇 번 더 줄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그 관을 짠 적도 있어요. 이야. 내가 한 아니 우리 교회에서는 관을 안 해봤어. 관이 뭡니까? 저 한 30명 묻어봤는데 네. 아, 관이 뭐냐면 내 자아를 죽인다. 그렇죠. 그런 너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야. 아, 그러니까 나는 죽고 관에, 그렇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지. 이제 그걸 이제 상징적인 퍼포먼스로 보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진짜 관을 근데 이제 그게 누가 봐도 허접해. 누가 봐도 허접한 정말 얇은 이게 그 형 같은 사람은 들어가서 많이 움직이면은 무서지는 그런 얇은 합판으로 괴수는 안 들어갈 수 있어. 안 들어갈 수 있어. 백내판으로 그냥 왁구만 짠 거나 대충. 왁구만 짜고 이제 뚜껑도 다 있습니다. 네. 들어가면 이제 들어가기 전에 보통 유언장 쓰잖아. 유언장. 아 그럼요. 일단 우리가 설교를 엄청 열심히 들어. 이제 다들 반쯤 이제. 너무 많이 울고 은혜를 완전 많이 받았어. 근데 그 상태에서 그치. 이제 유언장수라고 이제 하는 그 중고등부 총무 선생님이 종이를 하나씩 나눠주면서 목사님이 이제 유서를 써라. 넌 이제 죽는 거다. 하면서 너 진짜 비장하게 쓰죠. 난 정말 제가 그 중1 때 그걸 해봤거든요. 아, 정말 우와. 그 유서를 쓰면서 아, 난 이때까지 진짜 인생을 잘못 살았고 엄마 지갑에서 1,000원 훔친 거 그럼 맞아 친구 그럼 정말 정말 내가 죄인 쓰레기고 굉장히 근데 그런 그렇게 디테일하게까지 못 가. 아. 그쯤 되면 느낌 어느 느낌이냐면 굉장히 나 자신을 거시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아. 내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하지 못한 것들 아. 막 정말 그런 죄책감에 전도하지 못한 찬양 크게 부르지 못한 거. 나중에 친구가 지옥 가서 내 이름을 부르면 어떡하나. 진짜 그런 정도의 죄책감이 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유서를 쓰고, 자, 이제, 목사님, 이제 관이 그러면 이제,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옆에 있거든요. 네. 가요. 그럼 목사님이 이제 뭐 이렇게 뭐라 말씀하시고, 이제 기도를 해주시고, 이제 관에 들어갑니다. 네. 관에 들어가서 한 10초 정도 있다가, 이제 나오면 이제 나는 세 사람이 세 사람. 아. 저희는 거기 중간에 한 단계 더 있어요. 관에 딱 눕잖아. 네. 뚜껑을 덮고 네. 그 뚜껑 모서리를 못 없이 망치로 두들겨. 아 저희도 했어요. 저희도 했어요. 잘못한 건 잠그는 퍼포먼스를 어. 근데 그러면 강사 목사님이 직접 쫄깃쫄깃하죠. 아 쫄깃쫄깃해 진짜. 근데 느낌 진짜 묘해. 아. 진짜 이건 내가 세 번 했음에도 느낌 세 번째도 되게 묘해. 아. 묘하긴 하고 느끼는 바가 많기는 해 진짜로. 아. 없진 않아 느끼는 바가. 근데 이제 이 유서에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제 친구가 이제 유서를 썼어요. 네네. 유서를 썼는데 네네. 이제 유서에 정말 구구절절히 쓴 거야. 그렇죠. 구구절절히 쓰고 그 유서를 써서 이제 구구절절한 그 유서를 써서 이제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어떻게 했냐. 네. 그 유서를 싹 모아다가 네. 버리거나 태우지 않고 네. 깨끗하게 코팅을 해가지고 집에 보냈습니다. 각자의 집으로 보냈는데 아니, 이제 민망한 내용 있으면 어떡하려고 걔가 거기다가 네. 이제 엄마 아빠에게 미안한 것들 다 적고 아 그거 좋죠 본인이 당시에 짝사랑하던 여자의 그림을 다 쓴 거야 누구누구야 걔는 그게 그런 용도로 쓰일지 몰랐겠지 솔직하게 쓴 건데 미안해 솔직하지 못한 내가 지금 이 순간이 꿈이라면 살며시 너에게로 다가가 모든 걸 고백할 텐데 황진이의 느낌으로 쓴 거지, 아, 진짜. 아닙니다. 코팅을 해서 지금 보내줬다. 네, 네. 코팅. 아. 유서 잘 써야 됩니다. 네. 써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은 그, 불에 태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진짜. 관도 했었지만, 그, 초등부 때는 캠프파이어를 할 때마다. 맞아요, 맞아요. 캠프파이어 전과는 항상 제가 잘못한 죄를 다 쓰고, 이제 그거를 캠프파이어 할 때 뗄감으로 쓰는 거죠. 그쵸, 그쵸. 다 태우고. 이제 그 밑에는 이제 고구마가 이제 감자. 맛있게 맞아. 익고 아니, 있고. 그 생각이 난다. 캠프파이어 하니까. 아니, 우리 나 어릴 때 선생님들이 캠프파이어를 장작을 남자 선생님들이 해주잖아요. 근데 불이 잘 안 붙었던 거야. 날씨가 안 좋아서. 그래서 휘발유 막 기름을 아무튼 겁나 부어놨어. 스팸 잘 안 붙지. 근데 문제는 이제 거기에 감자랑 고구마도 같이 썼어. 아이고, 아이고, 경험의 차입니다. 아, 경험의. 급식으로 감자가 쫙 나왔는데 애들이 한 입을 딱 보고, 이거 식용유 맛, 식용유 맛이 아니야. 이거는 휘발유 맛이 나는 거야. 감자에서. 신나 포테이토. 아, 이게 신나 맛이 나는 신나 거죠. 포테이토. 경험의 차이야, 경험의 차이. 어떡해. 아, 감자는 막 첫 판부터 넣으면 안 돼. 그렇죠. 스텝으로 알겠지만 감자는 첫 판부터 넣는 게 아닙니다. 아 근데 관 퍼포먼스 제가 세 번 했다 그랬잖아요. 네. 세 번 한 것 중에 진짜 정말 레알 진심. 이거는 관이구나 했던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건 이제 스태프분들이, 그때 당시에 전 중고등학생이었는데, 청년부형들이 진짜 개고생했을 거야. 땅을 팠어. 땅을 파고. 땅에 묻어요? 땅을 팠어. 땅을 파고 안에 나무관이 있는 거야. 그리고 나무 덮고, 못질하고 위에 흙 한번 뿌려. 와. 이건 진짜, 근데 그건 진짜 레알이야. 그러니까 그 정도쯤 가야. 안에 흙 살짝 들어오고 막. 그러니까, 사라라 소리를 진짜 들리면, 이건 진짜 이렇게 베리드 봤어요? 베리드 영화? 아니요. 베리드라고 영화 베리드라고 산채로 이렇게 관에 갇힌 사람을 영화로 찍은 그 영화가 있는데 아, 맞아. 그거보다 더 쫄 내가 보는 거하고 당하는 진짜 완전 쫄. 그다음에 불이 없는 게 문제야. 불이 없다. 불이 없잖아. 없죠, 어둡잖아요. 진짜 근데 실내에서 하면은 틈새 불이라도 들어오잖아. 네네. 야, 진짜 땅 파고 들어가는 진짜. 밤에 하잖아. 보통. 이건 근데 여자들은 불어 100%. 와. 여자들은 100% 울어, 100%. 그러니까 진지해지지 않을 수 없어, 그 정도 쯤에. 진짜 무섭겠다. 그건 좀 이제 진짜 그래서 관을 할 거면 그 정도 해야 된다. 아 진짜. 네 그런 것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우리 오더광님은 또 뭐 재밌는 경험이나 기억에 남는 게 없으시죠? 저희는 교회가 작아서 연합으로 가가지고 그런 거 잘 안 했어요. 사실. 연합 수련회 많이 갔죠, 저도. 아. 연합 수련회 가면 재밌는 거 그거 아니야? 옆에 딴 교회랑 게임하는 거? 그거 불편하던데 되게. 수련회 가면 다들 진실 게임 하지 않아요? 진실 게임 하지. 아, 진실 게임 하죠. 진실 게임을 기대하면서 수련회를 갔던 기억도 있는데. 저는 사실 진실 게임보다 마피아를 기대하면서. 아, 그렇구나. 아니, 마피아다가 사람 울리고 막 이래가지고. 어, 내가 울리는 사람이었어. 그거 울리는 쪽이어서. 그거 기사에 뭐 페이스북에도 나왔잖아요. 목사님이랑 전세님이랑 같이 하는데. 내가 하나님 걸고 아니라고 나 마피아 아니라고. 아니라고 목사님이. 목사님이 그랬는데 마피아였어. 밤이 되었으니까 목사님이 하나님 걸고 나 마피아 아니라고 그래 살려줬다. 와. 밤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회자가 딱 보고 있는데 목사님 쉬고 소리가. 아, 마피아는 진짜 네 불신 조장 게임이다 진짜. 에비에미를 떠나 하나님도 팔게 만드는 게임. 와. 마피아입니다. 너무하네. 밤에 게임들 많이 하죠. 아. 특히 중고등학교 때는 선생님으로 따라가면 어떻게든 못하게 해야 되는데 보통 2박 3일로 가면 이틀째 밤에는 놀게 해주죠. 그렇죠. 네. 마지막 날 밤에는 마지막 날 밤에는 많이 놀게 해주죠. DVD 빌립도 하고 DVD 빌립 의학쇼 007빵도 하고 침묵 007빵이라고 또 하고. 네. 청년 돼서 뭐 이제 수련회라든지 뭐 이런 거 여름 사역 갔다 오면은 항상 커플들이 훅 생깁니다. 9월 아, 이제 그렇죠. 딱 끝나고 날씨 약간 살랑살랑 바람 불 딱 요 시점이 되면 이제 그 수련회와 그 선교에서 핫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낯선 곳에 네. 낯선 사람과 네. 사실 어느 익숙하지 않은 일들 어느 모임이라든지 이렇게 주목받게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남자인데 뭐 이렇게 일도 너무 열심히 해. 막 땀도 막 하는데 살짝 근육도 보이는데 MVP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 그 보통 수련회라든지 선교 가면 마지막에 축구 한 게임 합니다. 축구 한 게임 할 때 골도 한 두세 골 넣다 하면 이제 골 워너비가 됩니다. 골 넣고 우승 보는 그렇죠, 그렇죠. 예, 뭐 일렉을 친다든지 드럼을 친다든지 아,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뭐 자매들 같은 경우에는 뭐 평소에는 사실 조용히 있어서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는데 선교 갔는데 막 너무 성심 성의껏 막 이렇게 섬기는 거야. 남을. 낮에는 따사로운 인간적인 여자였다가 밤에는 이때다 싶으면 묶었던 머리를 푸는 그런 자매. 아~ 예, 그렇죠. 그런 분들이 또 이렇게 핫해가지고 핫해져서 몰리죠. 깔때기 접도 네, 몰리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이거 저희 반대의 경우가 있었어요. 저희 교회는. 어떻게? 제가 다녔던 예전에 다녔던 교회는. 네. 너무 오랫동안 이 교회를 다닌 애들만 다녀서 아. 도무지 다른 애들은 교회 다니면 다 연애한다는데 우리 교회 애들은 아무도 연애를 못하는 거야. 아. 일부러 커플로 데이트를 시켰습니다. 아. 일부러 그러니까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예, 번호 뽑아서 번호 뽑아가지고 짝지어가지고 나가서 이제 대신에 이제 대놓고 막 그럴 순 없으니까 뭐 이제 약간 이제 그 3단원 비슷하게 해가지고 네. 오게 시킨 다음에 이제 퀴즈 같은 거 해가지고 가장 소련에서 많이 안 온 사람한테 상품 주고 뭐 이런 것 하고 하기도 했어요. 맞아, 맞아. 오히려 역으로 그런 거 하기도 했어. 아니 저도 사실 이번에 올해 회장이니까 교회에서 저는 사실 별로 관심 없었는데 막 주변에서 잘 해봐라 이번에 네 회장이니까 앞에 많이 늘어나고 네. 좋은 기회를 했는데 네. 끝나고 보니까 네. 어, 뭐했지 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뭐 너무 일만 했어. 하루 3시간밖에 못 잤어.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보통 스텝은 그렇지. 하다 보니까 끝났어. 보통 스텝은 사람들 다 재우고 그 사람들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야 되잖아. 네. 씻지도 못하고 자요. 스텝은 그렇죠. 올 여름에도 뭐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사건들이 있었는데 제 입으로 우리 교회 일이라고는 말을 못 하겠습니다. 형네 교회 일이야 그러면? 노코멘트 할게요. 그래 알았어요. 네. 네. 근데 그 교회는 굉장히 좀 좀 분위기 있는 대형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수준 있는 척하는 교회라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네. 아이들 어린이 부서라고 하는데 어린이 네네. 부서가 수련들 다 갔다 왔는데 네네. 올해 처음으로 네. 비전 트립을 간다는 거예요 해외로. 어린아이들 데리고? 네, 어린아이들 데리고. 뭐, 많잖아요. 뭐, 킹스키즈나 이런. 네, 어린이 사역단체에서 비전트를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아, 뭐, 올해는 또 어디, 이렇게, 선교를 가나 보다, 생각했죠. 아, 그 교회는 심지어 그,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는데, 네네. 그때 나온 모든 헌금을 어린이부 비전트립에 지원을 하겠다. 네. 미래 투자하는 느낌으로? 네, 비전트립.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네네네. 비전트립으로 어딜 가냐? 했더니, 기대된다. 미국에 있는 유명 대학교 탐방. 이거를 교회에서 비전트립으로 갑니다. 아. 그래서 제가, 아, 이게 무슨. 야, 나 방금 쌍시오 나올 뻔 했다. 아니, 난 헌금과 선교헌금이 들어간 건데? 선교헌금을 들고, 네. 아이비리그 탐방을 갔다고? 그쵸. 이야. 야, 차라리 푸켓을 가라 그래. 아니, 그래서 비전트립. 야, 차라리 가서 쉬다 오라 그래. 비전인가,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라기보단, 또 우리 단, 아니 우리라고 하면 되죠. 그 교회 단임 목사님께서 해외 유학도 하시고 뭐 이러다 보니까 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해? 아니 나는 또 회장인데 교회 리스했다 그러면 안 되니까. 아. 우리 교회라고 나 노코멘트 했다고 그랬잖아. 그래 알았어. 아, 뭐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답답하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 차라리 푸켓에 가라고 내가 방금 얘기했지만 차라리 쉬다 오라고. 아니 요즘 애기들 요즘 어린이들 그런 때까지 안 내려가도 평상시에도 학원 뺑뺑이 돌리면 어렵잖아. 차라리 돈 모아서 푸켓 보내줘, 차라리. 휴양지 보내줘, 차라리. 그러니까 애들한테, 그러니까 신학관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아. 기성세대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그 크리스천으로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나누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가르쳐주면 좋겠는데. 뭐 그냥 해외 비전을 꾸고 뭐 유학 가고. 그러니까 해외, 사람 되라. 그러니까 해외 비전이라는 게 내가 해외에서 좋은 대학교에 다니는 게 나의 그 교회가 가진 해외 비전이야? 근데 그게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래서 좀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아니 제가 공부를 못해서 자격지심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저 아는 분은 알겠지만 공부 못하지 않아요. 못하지 않고 자격지심 때문에 막 그게 불어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지금. 네. 그리고 또 한 얘기를 들었어요. 이 얘기도 역시 우리 교회 일이냐 물어보신다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그 선교팀을 안 물어볼게요. 네. 선교팀이 일단 굉장히 은혜 가운데 잘 어느 선 어디 선교를 갔나요? 그 교회에서는 선교를 해외 각지로 해서 한 세네 팀 갔는데 그 중에 한 팀이었는데 3인칭으로 얘기하나 고생한다. 네. 전지적 K28호 시점에서 고생한다. 네. 러시아 팀이었습니다. 아, 러시아 네? 팀. 러시아 오. 팀이었는데 이어 대우겠지? 그니까 뭐 항상 뻔한 그거잖아요. 그 막 뻔한다는 건 아니고 아무튼 그 국경 지역에서 또 통일에 대한 비전도 좀 아, 네. 나진 손봉 근처. 네. 블라디보스톡도 가고 두만강을 바라보면서. 근데 보통 그걸 어떻게 가냐면 이제 보통 배를 타고 갑니다. 세월호 사건 터졌는데 어쨌든 배를 타고 비슷한 근처 배밖에 안 되잖아. 네네. 아니 나도 한번 갔거든 근처. 근데 그 팀의 팀장이랑 저랑 좀 친해가지고 네. 사정을 많이 들었는데 역시나 청년들이 굉장히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근데 선교팀은 청년 선교팀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청년들이 주축이 되는데 집사님들에서 끼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같이 가죠. 네. 근데 집사님들 중에도 이게 청년들을 잘 이렇게 위해주고 또 청년 팀장이지만 팀장 말을 잘 듣고 또 이렇게 팀의 부족한 부분들을 잘 채워주시는. 그런 집사님이 있는 반면에 철부지 짓을 하시는 집사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이런 음식 못 먹겠다. 뭐 나는 저기 걸어가는 건 나는 다리 앞에서 걸어서 못 간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분이 계셨대요. 그분이 뭐 나이가 뭐 많으신 것도 아니고 한창 일하실 그런 나이 젊은 집사님 중에서 가장 젊은 나이인데 아이고. 돈이 또 많으신 아이고. 근데 이분이 뭐 여러 가지 트러블들을 많이 일으키셔서 뭐 팀장의 속을 새카맣게 태웠는데, 근데 뭐, 그런 거는 연약함이라고 봐줄 수 있잖아요. 네, 그죠, 그죠. 근데 그 중에 하나,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냐. 돈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그러니까 좀, 그 말에 좀 버릇이 없어요. 약간 개념도 없고. 근데 그분이, 아까 말했던 그런 세월호 같은 배 있잖아요. 거기서 면세점을 하시는 분입니다. 배 안에서. 그래서 사실 그, 팀을 인솔해서 가신 거예요, 약간. 돈이 좀 되니까? 그 배를, 그 배에서 면세점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럼 이제 선교를 갔잖아요? 선교를 갔는데, 뭐, 근데 요새 세월호 때문에 그 배, 그게 좀 어렵대요. 그렇겠죠. 배 안 타니까. 뭐,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선교를 같이 갔잖아요. 같이 아침밥을 먹어요? 그분은 비즈니스 미팅을 하러 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선교 일정을 하는데, 점심에 또 같이 먹고, 자기는 또 미팅 갔다 오고. 약간 뭐, 이런 일을, 장소만 빌려줬네. 장소만 같이 빌려줬어. 같이 갔는데 아무튼 비즈니스를 하셨죠. 장소만 빌려줬으면 밥 투정하면 안 되지. 아니 뭐 근데 요거까지도 괜찮아. 요거까지도 한 1000번 양보해서 뭐 그냥 그럴 수 있다. 좋은 사람하고만 갈 수는 없으니까. 네네.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분이 뭐 경기가 어려우셔서 그렇겠죠. 그 러시아에서 이제 면세품을 사서. 이제 애들 가방 속에 집어넣어서 이제 한국에 이렇게 들어오게끔 한 거예요. 작년에도 근데 그 품목이 뭐였냐? 뭐였을 것 같아요? 담배요? 러시아의 명물 뭐였을까요? 보드카? 빙고! 보드카! 보드카를 애들 가방에 넣어서 들어오겠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그 목사님이 항상 따라가실 거 아니야? 인솔자로. 네. 작년에는 목사님한테 물어봤대. 이거를 애들 기념품처럼 해서 이렇게 한국에 들어오면 어떠냐. 목사님이 상식적으로 된다고 할까요? 안 된다고 할까요? 미친놈이라고 하겠죠? 뭐 저는 술 먹는 거랑 사실 구원받는 거랑 별로 큰 연관 없다고 하는, 생각은 하는 사람이지만. 근데 애들 가방에 보드카를 들여서 면세를 통과하게 하는 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 상식적인, 그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약간 한국 교회 안에서의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약간 술 먹는 사람도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근데 올해는 올타쿠나에서 그 제가 말한 아까 제 친구인 팀장하고 이제 목사님 안 계신 사이에 애들한테 얘들아 이거 좀 날라 해가지고 기념품처럼 너네 가방 속에 넣어라. 그게 뭐 한두 병이었으면 오케이가 됐을 텐데. 우와. 수십 박스를 바쁜 같은 사람 같은 집 그 짐처럼 해서 짐 붙일 때 짐 붙일 때 교회 돈으로 뭐 그런 거죠. 선교팀 재정으로 했을 거잖아요. 이야 밀수꾼이네. 밀수를 하신 거죠. 무드카 밀수를 하신 거죠. 그런데 밀수꾼이지. 그러니까 그 사실을 이제 늦게 그 목사님 모셔가지고 상황 파악이 된 거지. 꼭지가 돌았는데 또 우리라고 잠깐 말하면 돼. 그 교회 분위기는 싸우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온순한 분위기라서 그 자리에 대놓고 싸우지 못하고 이제 목사님이 그분을 따로 불러서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애들한테 사과해라. 그리고 고맙다고 해라. 그랬더니 그분 집사님께 사실 말씀이 아니 내가 애들한테 전날 밥도 사줬고 애들 마사지도 시켜줬는데 내가 뭐가 고맙고 뭘 사과해야 되냐. 이 정도도 못했느냐. 그런 상황이라면 제가 저는 목사님이 될 일은 전혀 없지만 네. 제가 그 목사님이었으면 네. 병 그 자리에서 깹니다. 그리고 뭐 이 짐을 뭐 서울까지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러시아에서 실어서 속초 배에 내릴 때만 내려주면 되는데 뭐 그게 대단한 일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참 쉽지 않은 사건이었다고 저는 그분 만나면 이렇게 뭔 대단한 일이라고 예수 믿고 앉아있냐 나 진짜 그렇게 얘기하고 싶다 진짜. 너한테는 예수가 뭐가 대단하다고 믿고 앉아있냐 나 진짜 그렇게 말하고 싶다. 아니 뭐 이렇게 여름 단기 사역을 뭐 이렇게 똥같이 하는 게 이거 뭐여 얘 자세가 그러니까 아니 그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가 안 돼 있잖아. 그거 빡쳤던 게 뭐냐면 애들이 거기서 이제 한국에 올 때 기념품으로 러시아 무슨 소세지가 있대요. 맛있는 소세지가. 그걸 잔뜩 샀는데 그거를 배에서는 사실 검사를 잘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네. 너네 이거 다 걸린다. 강제로 다 뺏었대. 뭐. 그리고 다 그거를 거기서 만난 고아원에 다 기부를 해버렸대요. 애들이 돈을 다 샀는데. 그래 놓고서는 자기 술은 또 우리, 그 애들 가방에 다 집어넣은 거야. 아무튼 뭐 이런 사건이 그 교회에서 있었다고 하네요. 근데 굉장히 이건 독특한 일이네요. 약간 그리고 그건 약간 그분 개인의, 개인의 성품의 문제가 좀 약간 섞여 있네요. 그리고 그건 약간. 제가 아무튼 살면서 뭐 직접 경험을 했건 봤건 한 사건 중에는 약간 임팩트가 가장 큰 현재까지는 그런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 뭐 여름 수련회 가서 재미없고 그런 건 사실 이건 좀 아니다 했던 건 사실 지금까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왜냐면은 가서 저도 약간 제가 여기서 방송을 좀 세게 하는 편이지만 나름 좋은 게 좋은 거다. 좀 좋은 면을 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수련회는 특별히 막 이렇게 그런 막 이렇게 어디 선교를 나가는 상황에서는 그런 개인적인 성품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인 수련회에서는 저는 사실 그냥 다들 매번 같은 수련회마다 그냥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돌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가장 힘들었던 수련회 하나 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수련회는 저희 성경 통독 수련회를 갔는데 며칠 동안 나 있는 겁니까? 아 그러니까 우리 교회 중고등부가 아예 통독으로만 그 통독 전체는 2박 3일짜리 그것만 가. 아 2박 3일. 2박 3일. 그 강사하고 그 조병호 목사님 맨날 하시는 아 그건 잘 아니야. 그 거긴지는 나 어릴 때 기억이 안 나고 갔는데 좀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또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쵸. 그다음에 그 어떤 시스템이었냐면 내가 다 읽는 건 아니고 같이 모이는 동안에 남이 읽는 걸 듣는 거야. 네, 같이 듣죠. 보통. 네, 들어요. 녹음 테이프 빨리 읽는 거 딱 틀어놓고. 진짜 빨리 읽어. 네, 와, 진짜 이거 아웃사이더야 거의. 진짜 상처를 치료할 사람 같은. 아, 저희도 그런 수련을 했었거든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그 마태복음 하라면 뭐라고 해야 되지? 1장. 그러니까 하나님 청자를 청교하셨느니라. 장난 아니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약간 거의 이런 속도로. 장난 아니야. 진짜 빠르더라고. 네. 저 그 음성 찾을 수 있으면 찾아가지고 방송에 넣을게요. 아니 그게 어떤 식이냐면 우리 그 꼭 수련회 아니어도 평소에 통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냥 눈을 읽으면 잘 안 읽혀요. 그렇죠. 그 테이프를 틀어놓고 요새는 또 뭐 어플이나 이런 게 잘 돼 있으니까 2배속, 3배속이 된단 말이야. 3배속 해놓으면 뭐 작살납니다 소리가. 마태복음 1장 1절 좀 읽어보려고. 제가 진짜 당시 어린 마음에 느끼기엔 어느 정도 걱정했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야곱을 기도해 해봐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이런 다만의 사람을 낳고 이렇게 읽어 진짜. 이게 뭐지? 그러는. 진짜 아웃사이더라니까. 상처를 치는 사람 어디 없나. 진짜 이런 느낌이라니까 진짜. 아니 2박 3일 동안 그 끝내려면 그 정도로 읽어야지. 근데 이제 그러니까 뭐 그러는데 이제 저는 사실 이 방송에 고백한 적인데 설교 시간 잘 좋은 편인데 그게 내가 필기를 못해서 좋은 것도 있거든요. 약간 네, 네. 필기하면 안 좋게 되더라고. 네, 네. 근데 그거는 이거는 내가 읽는 것도 아니고 남이 읽어주는 거를 남이 읽어주는 듣고인데 저 미치겠는 거야. 야 이건 잠깐 딴 생각하면 몇 점 후드룩 넘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안 줄 수가 없어. 나코나코나코나코밖에 안 들리는 거야. 그렇죠. 어. 그래 이제 그건 좀 이제 힘들었습니다. 싫었다기보다는 힘들었다. 힘들었다. 근데 그거와 반대로. 어디에 가는 통독 수련회가 아니라 네. 교회 자체에서 통독 수련한 적이 있어. 아, 네. 그럼 그냥 학년별로 모여서 학년 선생님이랑 같이 읽는 그걸 했는데 네, 네. 그건 오히려 괜찮았어요. 그런 속도는 아니었고 네, 네. 천천히 읽는데 저희 제가 있던 방에는 전도사님이 있어서 네. 중간에 사람들이 힘들면 지금까지 읽었던 게 뭐였는지 약간 설명돼주고. 아, 그게 필요해요. 그게. 근데 그 진짜 좋더라고 그렇게 하니까. 안 하면 진짜. 안 하면 그냥 낙후밖에 없어. 진짜 14개가 14개 맞는 세우고 진짜 그런 것밖에 못 합니다. 아, 네. 근데 또 통독수로 열심히 한 사람들 진짜 좋아하더라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막 수십 번씩 가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네. 그냥 제 스타일은 아니었다는 거 그냥. 아, 네. 아. 말하다 보니 성경 통독이 별로인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의미가 있다는 것은 명확하게 하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더 깊은 수련회의 여러 이야기를 할 예정이니 많은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아,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대한독립 만세. 밖으로 앞으로 옆으로 세지 말고 지구 전 세계로 부유감으로 우리 민족이 제일 어깨동무로 바로 한나라 통일 내가 최고란데 어진 선비 왕비 외모도 한국 여자가 제일 너의 열풍은 여기저기 퍼져 모두의 기쁨으로 내 꿈이 커져 춤의 진수를 보여 깨를 맛보려